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또한 저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양식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과 기술이 지금 당장 필요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2015년도 8월 6일 아침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본인이 답까지 제시했죠. 베드로도 이 완전수 7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이게 나름 완전한 용서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것이죠. 여러분들, 같은 죄를 일곱 번 연속 용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완전한 용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계속해서 용서해야 된다. 일흔 번씩 일곱 번. 바로 이 숫자는 7 곱하기 10 곱하기 7로 이루어진 숫자죠. 490번. 하지만 이 숫자는 7 곱하기 10 곱하기 7로 이루어진 숫자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하시죠. 완전수 7과 충만의 수 10. 여기에 다시 완전수 7을 곱하라 이거예요. 즉 완전하고 충만한 용서, 다시 말해 무한히 용서할 것을 요구하시죠. 무한한 용서를 가리켜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죄를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은 고사하고 단 세 번도 우리는 용서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당신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러한 무한한 용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기에 이 무한한 용서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을 무한히 용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과거에 저지른 내 많은 죄가 모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어왔던 수많은 죄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용서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시작하시죠. 1만 달란트 어느 정도의 가치를 빚진 것일까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이 한 데나리온에 약 6,000배에 해당하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6,000배. 오늘날 미화로 따지면 약 10억 달러 이상 되는 가치를 말하죠. 10억 달러 그 이상 되는 가치를 빚진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와서 우리가 빚을 안 지고 살 수가 없죠. 다 가정가정마다 빚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10억 달러 이상 되는 빚을 여기 와서 졌다고 해보세요. 갚을 수 있습니까? 평생 못 갚아요. 그 빚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억 달러 이상 되는 빚, 이 1만 달란트와 같은 우리의 크나큰 죄의 빚을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빚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우리도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분명한 당위성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 말이 틀렸냐 이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죄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줬는데 네가 고작 100데나리온 너에게 죄의 빚진 자 그거 용서 못하냐?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이 지구 땅덩어리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무거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죄, 그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감싸주고 용서해 주는 용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1만 달란트 그 죄의 빚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 그럼 현재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쉬지 않고 용서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나도 그 사람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나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쩔 때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 내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 나에게 죄 짓는 자를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죄 용서받으려면 너에게 지금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도 현재 네가 또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내가 용서하마.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현재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현재는 제가 집어넣지만 지금의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지금 네가 짓고 있는 과실을 용서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지금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현재 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남을 더욱 많이 용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현재 내가 쌓고 있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부지런히 용서하세요. 성경이 쓰고 있잖아요. 부지런히 용서하면 나도 현재 네가 짓고 있는 죄를 부지런히 용서해 주겠다 이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한히 충만하게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 영생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오늘 아침 새벽에 목사님께 말씀 받았지만 난 그래도 용서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에겐 사단 외에는 다른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원수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원수, 사단마귀 밖에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야고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길 긍자에 구제할 휠자죠. 불쌍히 여길 긍 구제할 휼.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긍휼. 즉 오늘 본문 말씀에 용서를 가리키는 단어죠. 용서. 방금 읽은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이라는 단어 대신 용서를 넣어도 문맥상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넣어서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용서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용서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용서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용서가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 대신 자랑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랑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이 자랑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심판을 피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자랑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 자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니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의 면류관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너는 지금 나의 자랑이다. 그런 칭찬을 들어야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느냐?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이 그게 헛된 게 아니구나.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구나. 야, 난 네가 자랑스럽다. 어떻게 그 상대방의 그 큰 죄를 네가 용서할 수 있느냐? 너 정말 내가 자랑스럽다.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2015년도 8월 첫 주 새벽 예배를 맞이하여서 그동안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다 떠올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두 다 용서하시고 구속사역의 뜻을 위해 모두 합력하여 두 배 부흥을 이루는 힘찬 전진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중에 찬송하시고 무한한 용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을 합하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01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